지금 이 비트처럼 터질 듯한 심장 소리. 내일은 기다려 온 너와 나의 홀리데이. 호흡을 가다듬고 너에게로 향해 가는 길. Yeah. 어느새 네가 보여. Yeah. 원래 걸음이 느린 아이 바보 속의 주인공같이 수수하게 웃는 모습에 난 조금씩 목이 메요와 금세 난 넋을 잃고서 도끼처럼 나는 너무 좋아해. 뒤리에 보에도 없던 행복이 내려 사랑한다 고백해. 사랑해 너무도 듣고 싶던 너. 따분했던 내 화요일 수요일의 하루 너무나도 길어 더디기만 했던 내 목요일 복잡했던 금요일 외로웠던 토요일 방 안에만을 갇혀 살며 힘겨웠던 내 일요일이 너로 인해 나는 모든 게 달라져 온 세상이 마치 천국 같아 매일같이 난 눈을 비비고 볼을 꼬집어도 뿐만